캐나다의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현재 런던 기온이 영상 한 5, 6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영상 10도를 넘어선다고 하니까요. 그때쯤 되면 뭐 정말 완연한 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한 보름 전부터 봄이 온다는 걸 감지를 하고 있었어요. 밖엔 아직 눈이 쌓여 있고 좀 추웠는데요. 저희 이제 아들이 계절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그 환절기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코도 많이 막히고요. 뭐 눈물도 나고. 근데 그 반응이 올 때마다 아 이제 뭐올게 왔구나. 봄이 멀지 않았구나. 그걸 대충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정확한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캐나다 지금 서부는 오히려 더 춥다고 하죠. 런던보다도 아직도 눈이 내린다고 하고 우박도 내린다고 하고 한 5년 전부터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캐나다 구스에서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 지역이 예전에 그 한국에 제주도가 있듯이 이 캐나다에는 밴쿠버 이제 그쪽 서부 지역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추워요. 더 겨울도 길고요. 저는 한동안 그 서쪽으로 이사를 갈 생각을 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가장 큰 이유가 기후 때문인데요. 지금 그 메리트가 많이 사라져서 그쪽 서부 지역에 대한 동경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 메리트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한국과 캐나다의 거리가 그 비행시간이 거의 절반 정도 세이브가 된다는 거, 그것도 나름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정말 기후가 달라도 확 달라야 되는데, 이건 뭐 이쪽 동부 지역보다도 더 겨울이 길어진다고 하니,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좀 사라진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BC주에서는 또, 커버가 안 되는 뭐그 희귀병이나 불치병 그 약값이 이쪽 온타리오 주에서는 또 커버가 된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마다 이제 가서 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뭐 장단점을 일일이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뭐 나라 전체가 뭐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라 주마다 뭐 수당도 다르고 의료나 그런 서비스 그쪽 부분에서 커버가 되고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서부로 이사를 가는 건좀 당분간 더몇년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캐나다 구스 시즌 2첫 방송인데요. 시즌 1과 달라진 건 사실 없어요. 큰 차이가 있다면 라이너스 님이 하차를 하셨고요. 당분간은 제가 솔로 방송을 계속 이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계속 뭐, 저 이제 타이틀대로 캐나다 구석 스토리를 이제 전해드리는 팟캐스트로서 이곳에서 사는 소소한 이야기, 일상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캐나다와 그리고 이쪽 저희 로컬 소식, 좀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좀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고, 뭐 계속 그런 포맷으로 꾸준히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처음엔 제가 공지에도 올렸다시피 파티에서 시즌2를 진행을 할까 했는데 계획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냥 팟빵에서 계속 진행을 하면 어차피 뭐 자동적으로 파티에도 업로드가 되니까요. 사실 파티가 좀 업로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수월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가볼까 해서 파티에서만 청취를 하실 수 있게 뭐 그럴 생각이었는데 한 며칠 생각해 보니까 이미 팟빵을 통해서 청취하시는 분들 많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계속 팟빵에서 시즌2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역시 뭐 파티나 뭐 아이튠즈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청취하실 수도 있고요. 이걸 런던 하키 시즌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이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뭐 요즘엔 유학 오신 분들도 아이들 아이스하키를 많이 시키신다고 해요. 저희 아이들도 둘인데 둘다 하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안 시키면 안 되는 분위기죠. 캐나다에서는 이 하키가 뭐 국민 스포츠이고, 또 아이들이 특히 어릴수록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하키 장비를 몸에 뭐 패드나 이런 걸다 차고, 유니폼도 굉장히 멋있고요. 다른 스포츠보다 아이스하키 유니폼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헬멧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운동 자체보다도 이제 그런 걸더 즐기고 좋아해요. 마치 자기가 이제 프로 선수가 된것 같은 기분도 느낄 수 있고요. 워낙 그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어서 동네마다 아이스링크가 막 서너 개씩 있으니 뭐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죠. 저희 아이들도 오늘 시합을 하고 왔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올한 10월부터 또 다시 새 시즌이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겨울을 하키 대디로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뭐 보람된 일이기도 했고요. 근데 아이들 둘이 있다 보니까 이 스케줄이 겹칠 때도 있고, 거의 뭐 일주일 내내 프랙티스 다니고 시합 다니고 뭐 토너먼트 다니고 하느라고 또 기후가 안 좋아서 눈도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뭐 폭설이 내리는데도 중요한 토너먼트가 있으면 또그 위험천만한 그 도로 상황에도 또 라이드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캐나다에서 하키맘, 하키 대디 뭐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아이들이 좋아하니 어쩌겠습니까? 해줘야죠. 생각보다 이 비용도 많이 안 듭니다. 물론 처음에 장비 살 때는 좀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요. 한국에서 요즘에 또 하키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 가입비나 뭐 이제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면 이게 뭐 황당할 정도로 싸다고 해요. 캐나다가요. 한국에서는 뭐 가입할 때 내는 그 돈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키 좀 시키시다가 캐나다에 유학을 와서 하키 팀에 이제 가입을 하는데, 가장 먼저 놀라시는 게 그런 거예요. 비용이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로, 이거 뭐한달 비용 아니야? 뭐 그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아, 우리 아이는 스케이트를 잘 못하는데, 아니면 뭐 하키, 이 나라 애들처럼 태어나자마자 뭐 스케이트를 타고 하키를 시키고 뭐 그러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도 하시는데, 단계별로 뭐그 처음에 들어가면 그 테스트 같은 걸 봅니다. 그래서 실력대로 팀을 나누기 때문에 다그 비슷비슷한 레벨 선수들을 모아놔요. 그래서 우리 자녀만 좀 특별히 좀 떨어진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비슷한 무리들끼리 모아서 레벨대로 팀을 만들기 때문에요.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뭐 하키 시즌이 다시 지나갔으니까 내년 10월까지는 다른 걸 시켜야죠. 주로 수영, 축구 이런 걸 여름에 시키시더라고요. 또 어느 동네나 YMCA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하는 뭐 농구라든지 정말 온갖 스포츠를 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입을 시켜서 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니까, 뭐 캐나다에서는 뭐가 없어서 아니면 뭐가 안 돼서 뭐 운동을 못했어, 이건 정말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뭐이 저희도 가족이 어저께 수영장에 다녀왔는데, 그 가족 그 수영 시간이 있어요. 주말마다 한 2시간 반씩 시간을 주는데요. 일단 뭐 굉장히 싸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 패스 같은 걸 줍니다. 그것만 있으면 무료로 수영장 뭐 출입을 할 수가 있죠. 그 패스는 집에 한 명만 있어도 집에 자녀들은 전부 다그 패스로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만 약간 한 5불 정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 부부가 5불씩 내서 한 10불, 그리고 아이들은 그 패스가 있어서 무료. 그 패스는 학교에서 모든 애들한테 이제 발급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돈 10불로 내 식구가 그 2시간 반을 신나게 물놀이를 또 하다 왔습니다. 뭐 그런 곳이다 보니까, 정말 짬을 내서 어디든 가서 부담 없는 비용에 수영장 이용하실 수 있고요. 뭐 지금 시즌은 지났지만 스케이트도 그렇게 좀 가족 시간이 있어요. 뭐 정말 소액의 입장료만 받고요. 뭐 스키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에는 스케이트, 또 여름에는 또 수영장 이렇게 또 주말마다 다녀도 운동도 많이 되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그런 걸잘 이용해 보시면 알차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캐나다에 한국인 신규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체감을 하는 게 저희 동네에도 이 물갈이가 정말 자주 됩니다. 뭐몇달 전에 오셨던 분들이 또 보면 안 보여요. 또 알고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고, 또그 자리를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메우고 계속 물갈이가 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 유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건 정말 뭐 쉽게 체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지난해 캐나다에 들어온 이 한국인 유학생이요, 16,825명. 이 전년도에 비해서 86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5% 정도 는 셈인데요. 그 덕분에 이제 유학업계는 물론이고요, 식당이나 여행사, 식품점이나 이런 한인 경제에 도움이 굉장히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유학생들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인도 유학생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거의 뭐 8만 명 이상이 지난해 왔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거의 비슷하게 역시 8만 명을 보낸 중국이 2위, 그리고 한국이 3위네요. 의외로 4위가 프랑스입니다. 뭐 퀘벡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인들이 유학을 많이 온다고 하네요. 그 유학생들 수를 다 합해보면 총 31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수죠. 그것도 전년에 비해서 1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캐나다 유학생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 루니가 약세이고요, 지금.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학생 비자, F1 비자라고 하는데 그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인 우선 고용 정책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 비자 이런 거 받기가 좀 어려워져서 캐나다로 좀 몰리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좀이 같은 상황 때문에 캐나다 대학들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토론토 대학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가을 학기에 등록한 유학생이 1년 전보다 무려 14%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592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거의 뭐 관련 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국과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크게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새 이민자 그리고 난민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인식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캐나다 전국 이 본토박이 성인들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이민자는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를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10명 중 6명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 이민자들이 캐나다 가치관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응답자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한 관계자가요, 지난 30여 년간 반이민 정서가 꾸준히 줄어들었다고 하고, 이제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 이민자 정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밝힌 비율이 1991년에는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캐나다인들이 많았는데, 이게 매년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번 조사에선 35%밖에 그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을 요즘에 워낙 그 흉흉한 사건들 계속 벌어지고, 어디, 뭐 시골이든 대도시든, 뭐 교회가 됐든 쇼핑몰이 됐든 학교가 됐든 아니면 길거리가 됐든, 이게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뭐 테러나 총기 사건들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그런 좀 흉흉한 사건들 때문에라도 캐나다로 눈을 돌리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캐나다 소식 좀 전해드리면요. 캐나다에 유학 오셔서 뭐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 캐나다 대학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선정된 우수한 프로그램이 무려 16개나 있다고 해요. 세계 네 번째로 많은 수의 우수 대학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의 이 교육 환경이라든지, 수준, 이런 걸 많이 궁금들 하실 텐데요. 전 세계 500개 대학, 그리고 총 48개 과목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 프로그램 상위 10위 안에 캐나다는 총 16개의 과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2017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땐 14개였는데, 작년보다 2개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우수대학 프로그램을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이 토론토 대학이에요. 이 간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세계 2위. 엄청나죠? 간호 프로그램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 학교는요, 펜실베이니아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토론토 대학은 간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 관련 학, 이게 6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인류학은 8위, 신학 8위, 그리고 해부 생리학이 8위, 행정학 8위, 지리학 9위, 컴퓨터공학 10위. 이렇게 총 8개 프로그램이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는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론토 대학에 이어서 UBC 대학이 세계 프로그램을 상위권에 올렸네요. 그리고 정말 명문대로 알려진 맥길 대학이 두 과목, 그리고 퀸즈 대학, 알버타 대학, 그리고 구엘프 대학이 각각 한 과목씩 랭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캐나다가 세계에서 아주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 수준 역시 높은 나라임에 틀림없다. 이런 게 밝혀졌는데, 하지만 이 캐나다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세계 교육 수준이 같이 발맞춰서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현재 캐나다 뒤를 중국이 바짝 뒤쫓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계속 세계 상위 수준에 유지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 캐나다, 이제 캐나다 유학이나 이민 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하죠. 서비스 캐나다에서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 호칭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들이 이제 성별을 담은 단어 대신에 성중립적, 성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그런 새로운 지침이 직원들한테 내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민원실의 직원들이 성 구분의 의미가 담긴 뭐 미스나 미스터, 미세스, 이제 이런 좀 호칭 대신에 고객의 이름을 부르거나 손님이 원하는 호칭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성별을 알수 있는 뭐 엄마, 아빠 뭐 이런 단어도 쓸 수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 대신 성포괄적인 단어인 부모, 그러니까 parents, 부모라고 그렇게 써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급격히 바뀌었죠? 이 갑자기 바뀐 문화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존칭을 떼고 이름으로 부르자, 일부 손님들은 불친절하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대신 부모 1, 부모 2,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모가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어색하기도 하고 혼선도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어머니 날, 아버지 날도 아예 그냥 조만간 하나로 통합이 되겠군. 뭐 이렇게 이번 조치를 조롱을 하기도 한다는데 그렇죠.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미스터, 미세스 뭐 이것도 구분짓지 말고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데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따로따로 두진 않겠죠. 이제 성 중립적인 무슨 부모의 날로 하든지요. 그 한국의 어버이날처럼요. 이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말 여권과 이민 서류에 성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캐나다 국가의 가사에서 모든 그대의 아들들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 모두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런 변화도 속속 생기는 것 같고요. 뭐 불만이 있든 없든 뭐 순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 소식 하나. 저 개인적으로만 관심 있는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런던 교민분들 청취하실 때 혹시 저처럼 이런 락이나 메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귀가 번쩍 들을 만한 소식입니다. 올 여름에 8월달이라고 하는데 전설의 헤비메탈 밴드 슬레이어가 런던에 공연을 온다고 합니다. 런던에 그 버드와이저 가든이 있죠? 몇년전 김연아 선수가 은퇴하기 전에 그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리고 캐나다의 그 백인들로 구성된 이제 원어민 합창단이 한국어로 애국가를 불러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버드와이저 가든에서 슬레이어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게스트가 램 오브 갓, 유명한 밴드죠. 그리고 테스타먼트도 오고요. 네이팜 데스 이런 게스트 밴드가 뭐 이런 경우가 런던에선 좀 흔하지 않죠. 슬레이어의 램 오브 갓, 이두 밴드만 해도 워낙 그 네임 밸류가 상당하니까요. 문제는 이제 어마어마한 라인업이지만 저한테는 좀 이게 확 끌리지 않는 게 저는 이제 메탈을 좋아해도 멜스메라고 하죠. 멜로딕 스피드 메탈. 그러니까 좀 서정적이기도 하면서 이 멜로디가 좀 강조된 그런 메탈을 좋아하는데 슬레이어나 램 오브 갓은 그 그라인드 그 보컬 있죠. 막 악도 쓰고 그 과연 성대가 남아날까 싶을 정도로 그막 맷돌에 가는 그 거친 보컬이 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드림 시어터나 이제 이런 좀 프로그레시브 메탈 쪽을 좋아하는데 드림 시어터가 만약에 런던에 온다 그러면 정말 수백 달러를 주고도 가서 보겠어요. 근데 이제 런던에서 드림 시어터를 보려면 드림 시어터가 이제 한물 가야겠죠. 한물간 그 밴드나 이제 아티스트들이 디트로이트나 뭐 이런 데서 토론토로 이동을 하면서 그냥 가면 뭐해. 여기 런던에 공연장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 들러서 공연 한번더 하면 그게 돈인데 하면서 들르는 그런 유명 아티스트들이 많아서요. 근데 이제 뭐 엘튼 존도 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슬레이어도 오고 근데 이제 드림 시어터 정도면 아직까지 그큰 스테디움에서만 공연을 하는 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런던에 공연을 펼칠 만큼의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 6년 뒤에 좀 한물갔다 소리를 들을 때면 드림 시어터를 런던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뭐 캐나다 그락 트리오죠. 러쉬 자주 듣는데 너무 좋네요. 캐나다의 거의 뭐 국보급 밴드인데 제가 확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밴드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묘한데요. 거의 뭐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은퇴를 선언을 해서 좀 뒤늦게 팬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그 70년대부터 워낙 좋은 명곡들을 많이 남겨서 그냥 찾아서 듣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좀 하드하지도 않고 적당히 그 뭐랄까요? 굉장히 좀이 트리오 락 밴드는 드문 케이스인데요. 3인조인데도 불구하고 음악이 굉장히 또 타이트하고 연주력도 뭐 정말 수많은 뮤지션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밴드라고 그렇게 칭송을 할 만큼 유명한 밴드니까요. 캐나다 밴드, 러쉬, 그 프로그레시브 록 쪽으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정말 뭐 하루 만에 열렬 팬이 되실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케이스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로 살면서 뭐 뿌듯하기도 하고요. 너무 일찍 은퇴를 선언한 건좀 아쉽긴 하지만, 네, 아무튼 런던의 공연 소식까지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즌 2는 혼자서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좀 과거의 라이너스니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했을 때는 좀 대화가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또 곁다리도 많이 붙고 하다 보니까 좀 불필요하게 방송이 1시간 이상씩 길어질 때가 많았는데 절반 이상으로 분량이 줄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즌 2첫 방송처럼 말이죠. 오히려 청취자분들한테는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방송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1시간 동안 주절거리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요. 가끔 제가 섭외하기에 따라서 특별 게스트 분들 모시고 또 재밌게 얘기를 나누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 30분 안쪽으로 제가 좀 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좀 들으시는 분들도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요. 네, 캐나다 구스 시즌 2첫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재미도 좀 많이 없고요. 그래도 계속 이 시즌 1의 전통을 이어서 시즌 2도 제가 혼자 할수 있는 데까지 계속 이끌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3에는 또다시 라이너스님 모시고서 같이 또 2인조로 방송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또 그때를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캐나다 구스 시즌 2첫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